동화 한국어 버전 미녀와 야스루. 옛날 옛적 아주 먼 나라에 부자 상인과 아름다운 딸 셋이 살았어요. 셋째 딸은 첫째와 둘째보다 더 아름답고 영리해서 예쁜 아이라고 불렸지요. 그러다 보니 언니들은 예쁜 아이를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언니들은 아버지의 돈을 쓰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답니다. 예쁜 아이는 잘생긴 왕자 꿈을 꾸곤 했습니다. 언젠가 그 왕자와 결혼해 아름다운 성에서 함께 살 거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그녀의 꿈처럼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쁜 아이의 운명은 바뀌고 말았답니다. 끔찍한 태풍으로 아버지는 모든 배와 돈을 잃게 되었거든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얘들아. 우린 더 이상 부자가 아니야. 걱정 마세요, 아버지. 괜찮아질 거예요. 같이 해결책을 찾아봐요. 아버지만이 저의 재산인걸요.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해요. 상인은 곧 가난해졌고, 그래서 하인들은 모두 집을 떠났어요. 예쁜 아이가 집안일을 돌보는 동안 두 언니들은 가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불평만 했답니다. 예쁜 아이는 아버지에게 다시 행복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어느 날 상인은 잃어버렸던 배들 중에서 한 척이 항구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단다. 내 배 한 척이 항구로 돌아왔다고 하더구나. 우린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지금 항구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각자 가지고 싶은 물건을 말해보려무나. 나는 새 드레스요. 나는 액세서리 갖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 사랑스러운 막내에게는 뭘 가져다 줄까? 아버지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것밖에는 전 바라는 게 없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갖고 싶은 것을 말하거라. 새빨간 장미꽃이요. 한 송이 부탁드려요. 그러도록 하마, 얘야. 행복한 기분으로 상인은 항구로 떠났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상인은 배가 왜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을 보았고, 승무원들이 남은 짐을 모두 가지고 도망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심한 채 상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나머지 상인은 그만 길을 잘못 들어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던지 바닷물 전부가 눈이 된 것만 같았죠. 눈 때문에 말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상인은 말을 나무 밑에서 쉬게 해줬어요. 저 멀리 밝은 빛이 보였고 상인은 불빛을 향해 갔어요. 그곳은 크고 아름다운 성이었죠. 상인이 다가가자 빛나는 황금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렌지 나무가 있는 길에 눈이 전혀 내리지 않은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성에 들어가서 여기 주인을 만나야겠어. 상인은 넓은 홀을 통해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아무도 없어요. 여보시오. 식탁 위에는 맛있는 케이크와 과일로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일단 배부터 채우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배려심 깊은 주인에게는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상인은 그 음식들을 순식간에 다 먹었답니다. 배부르게 먹은 상인은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첫 번째 문을 열어보니 그곳은 멋지고 깔끔한 침대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세상에, 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상인은 눈을 떠 밝은 새날을 맞이했어요. 자신을 위해 마련된 옷 한 벌을 발견한 상인은 곧 준비를 하고 홀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우유, 신선한 주스, 빵 등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는 만찬을 즐기고 일어났습니다. 여보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대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 너그러운 분이시군요. 전 이만 떠날까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는 나가면서 수많은 장미들을 보았어요. 오, 새빨간 장미꽃. 그러면 이걸 예쁜 아이에게 가져다 줘야겠군. 그는 곧바로 정원으로 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어요. 장미를 꺾는 순간 뒤에서 으르렁하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뒤돌아보니 피처럼 붉은 눈과 이빨과 칼같이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덩치가 큰 괴물이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가 당신 보고 내 장미를 가져가도 된다고 했지? 그대를 성에서 지어준 것으론 부족했단 말인가? 이게 바로 당신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인 모양이군. 건방진 행동을 해놓고 벌 안 받을 수는 없지.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긴이 필요할 때 음식과 잘 곳을 주신 너그러운 주인님이시길래 제 딸에게 줄 장미 한 송이 정도는 꺾어도 신경 안 쓰실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딸이라. 그러면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 당신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 그게 무엇인가요?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세 딸들은 지금 저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명의 딸이라.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이 성으로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 한 명과 너의 자유를 바꾸도록 하겠다. 약속합니다. 반드시 한 아이를 꼭 데려오겠소. 아주 좋아. 너에게 가장 빠른 말을 주겠다. 한 달의 기한을 줄 테니 이곳으로 딸과 함께 돌아오거라. 여기로 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 다른 조건은 없다.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찾아가도록 하지. 지금 당장 떠나거라. 딸에게 줄 장미를 가져가거라. 상인은 처음에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딸을 이곳으로 오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상인은 살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운명으로 집으로 향했죠. 말은 빠르게 달려 순식간에 상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들이 아버지를 보기 위해 달려나왔습니다. 아빠, 선물 주세요. 내 선물은 어디 있어요, 아빠?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여기 네가 부탁한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너는 모를 게다. 상인은 딸들에게 배와 야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게 다 네 잘못이야. 그러게 왜 아빠한테 꽃을 가져다 달라고 해? 그래, 네가 상식적인 걸 달라고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 정말 제가 불행을 자초했네요. 그러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갈게요. 오, 예쁜 아이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불행을 가져다 줬구나. 저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제가 벌을 받는 게 맞아요. 예쁜 아이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로해드렸지요. 집으로 돌아가거라, 예쁜 아이야. 너의 인생을 망치지 말거라. 저는 이 상황에 맞설 용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 밤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숲이 어찌나 환한지 마치 온 우주가 그녀를 환영하는 것 같았답니다. 와, 정말 놀라워요. 곧 그들은 오렌지 나무 길에 도착했고 밝게 빛나는 성을 보았습니다. 큰 홀에 도착했을 때 불이 멋지게 피워져 있었고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들은 긴 여행으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야수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저녁이구나, 예쁜 아이야. 안녕하세요, 지인님. 그래, 너는 너의 의지로 온 것이냐? 네. 아버지가 떠나도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네. 너의 마르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나머지 딸들을 위해 금보따리를 실은 말 한 마리를 더 준비해뒀다. 잘 있거라, 예쁜 아이야. 매일 널 그리워할 것 같구나. 저도 아버지가 보고 싶을 거예요. 상인과 말은 출발했고 순식간에 멀리 사라졌어요. 위층으로 올라가 쉬도록 하여라. 그리고 잘 자거라. 안녕히 주무세요. 첫 번째 문을 열어보니 그곳은 아름답게 장식된 방이었어요. 예쁜 아이는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화장대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큰 홀에는 점심이 차려져 있는 것이 보였지요. 점심을 다 먹은 후 그녀는 소파 한 구석에 편하게 앉았어요. 이 무서운 야수가 날 평생 여기에 가두려고 하는 걸까? 어떻게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예쁜 아이는 야수가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좋은 저녁이구나, 예쁜 아이야. 안녕하세요. 날 사랑하니, 예쁜 아이야. 나랑 결혼해 주겠니? 네? 겁먹지 말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다오. 아니요. 아니라고? 그럼 잘 자도록 하여라. 안녕히 주무세요. 예쁜 아이의 거절에도 야수가 화를 내지 않자 예쁜 아이는 기뻤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밤마다 야수는 예쁜 아이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쁜 아이야, 나랑 결혼해 주겠니? 그리고 예쁜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야수는 슬픈 듯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쁜 아이는 더 이상 야수가 무섭지 않았어요. 야수는 항상 친절했거든요. 성에서의 생활은 큰 즐거움이었는데 정원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 거기에는 분수, 오렌지나무, 도양금나무와 새들이 있었습니다. 야수도 예쁜 아이를 위해 때때로 피아노를 쳐주었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예쁜 아이는 아버지와 언니들이 많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예쁜 아이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요즘 너무 슬퍼 보이는구나.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딱 일주일만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꼭 다시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예쁜 아이야. 내가 미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거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잠시 당신을 떠나 있는 게 저로선 죄송한 거려. 무엇을 부탁한다 해도 거절할 수 없을 것 같구나. 내 목숨을 요구한다 해도 만약 네가 제때 돌아오지 않으면 난 죽어 있을 것이다. 저에게 항상 잘해주시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타고 갈 마차는 필요 없을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이 반지를 끼고 편안하게 잠들기만 하면 일어났을 때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반지를 빼면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될 거야. 잘 자렴, 예쁜 아이야.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안녕히 주무세요. 친절히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래, 그냥 그 약속만 기억해줘. 그럼요. 야수가 나가자마자 예쁜 아이는 서둘러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쁜 아이는 자신이 살던 집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들은 마법과 같은 등장에 놀랐고 아버지는 행복해서 예쁜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 예쁜 아이야, 얼마나 널 걱정했는지 아니? 정말 보고 싶었단다, 얘야.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예쁜 아이는 아버지에게 야수가 얼마나 친절히 대해주는지 얘기했어요. 아버진 고민 끝에 대답했어요. 야수는 널 몹시 사랑하고 그 온화함과 친절함으로 인해 너에게서 감사와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말이로구나. 나도 야수가 바라는 대로 네가 그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좀 못생겼지만 말이다.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고 예쁜 아이는 성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어요. 야수가 바닥에 누워 죽어가는 꿈을 꾸기 전까진 말이죠. 안 돼! 예쁜 아이는 그 꿈이 너무 무서워서 바로 그날 밤 아버지와 언니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반지를 뺐습니다. 예쁜 아이는 바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야수의 궁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쁜 아이는 꿈에 야수가 죽어가던 곳으로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야수는 아직 그곳에 있었고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죽은 건가? 당신을 혼자 두고 간 제 잘못이에요. 그러나 야수를 다시 보니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예쁜 아이는 급히 물을 떠서 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다행히도 야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너무 늦어 당신을 못 살리는 줄 알고 무서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처럼 못생긴 놈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 나는 당신의 친절하고 온화한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내 평생 그것 말고는 더 바랄 게 없답니다. 예쁜 아이야, 나와 결혼해 주겠니? 네, 그럴게요. 예쁜 아이가 그 말을 하자마자 야수는 눈부신 빛에 둘러싸여 공중으로 떠올랐다 내려오더니 잘생긴 왕자로 변하였습니다. 세상에! 당신은 제 꿈에 나타났던 왕자예요. 저는 항상 당신을 꿈꾸곤 했어요. 아, 내 사랑, 나의 아름다운 예쁜 아이. 끔찍한 저주를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전투에서 마녀를 죽였는데 저에게 저주를 걸었습니다. 그 마녀는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도록 야수로 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정한 사랑으로 이 저주를 풀어주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어요. 지금 꿈을 꾸는 건가요? 왕자가 그녀를 꼬집었어요. 꿈은 아니네요. 당신은 저의 진정한 왕자이자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우리의 결혼을 알립시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다음 날 최고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결국 야수의 친절함이 예쁜 아이에게 통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예쁜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착한 생각, 착한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착한 영혼에 있는 것이랍니다. 예쁜 아이와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